잠시 피는 낯선 꽃처럼 하루 틈에 걸려있는 새벽별처럼 이 모든 건 언젠가는 다 지나가고 말겠지 모든 게 자리를 찾아서 돌아오고 내가 아무 일 없는 듯이 웃게 되면 아프지 않을 거야 방금 들으신 곡은 태연의 11시 11분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은 으쌰으쌰를 찾아오신 두 사장님은요. 밤차의 이현석 사장님 그리고 하와이앤 슈림프의 이광현 사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앤 슈림프의 이광현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밤차의 이현석 대표입니다. 시장은 으쌰으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두 분? 포티샌디에서 그 듣고 있더라고. 아... 순예가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옆에 가가지고 들었는데 인상 깊었던 거는 그 하피디님이 그 아마추어 측은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스무스하게 진행을 잘하셔가지고 맞아요. 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아마추어 측은 좀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듣기에는 진짜 일반 그런 공중파 라디오 듣는 느낌처럼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구 거였어요 그때 들었던 누구 건지 모르겠어요. 네. 그때 그 아마 본인 거겠지. 샌디 사장님께서 네. 굉장히 열정적이었어. 그러니까 본인 거 본인이 듣고 있는 거겠죠. 그 이런 우리 시장 의식에서 녹음을 할 때 열정적이고 어떤 면에서 어떻게 열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냥 그런 이런 네. 발언에 대해서 네. 길게 하는 거야. 아 저희도 그런 열정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길게 하고 대답 잘하고 시키진 않았는데 자기가 막 말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 평소에 봤을 때는 아, 이 친구가 그런 친구였나 싶을 정도로 그 친구가 좀 기억에 남네요. 그게 좀 감춰둔 열정이 많은 친구예요. 아, 그런가요? 술 취한 것도 보니까는 아주 그냥. 아 저도 봤어요. 대단하더라고요. 봤어요? 네, 열정이 대단했어요. 열정이 대단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연 선생님은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도 들어봤는데요. 네. 오기 전에 이제 아르님 편을 이제 봤는데요. 아 아르님. 네. 저도 그때 궁금했던 게. 진행하시는 분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누구신가 했더니 이럴 줄은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하용수입니다. 아르님 그 두 분이 아무래도 그 접객을 하시는 직종에 종사하고 계시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되게 자연스럽고 말 잘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잘하시더라고. 발음도 좋아. 그 밤차 연석 사장님은 영프라이즈에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저 이제 들어온 지 한 4주 됐고요. 준비는 두 달 정도 했고요. 두 달 정도? 네. 4주? 네. 4주 동안 소감이 어때요? 저 지금 아주 만족하고 있어요. 아주 만족? 네, 아주 만족해요. 손님이 좀 있나요? 손님은 지인이 이제 80%고요. 일반 손님 20%인데 일반 손님이 들어온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요. 다들 좋아해 주시고 지금 뭐 2주밖에 오픈한 지는 2주밖에 안 되는데 다 많이 오세요. 단골로. 어떤 음식을 파는 건지 청취자분들에게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밤차가 가운데 밤포차가 써 있어요. 포차가 써 있어요. 네네. 그래서 포차인데요. 네. 포차 안주를 지금은 일단 하고 있어요. 닭발이나 뭐 오돌뼈 이런 걸로 하고 있고 네네네. 다 직접 그냥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만들어서 하는 거고요. 어허. 저희 뭐 이제 대표적인 메뉴는 저희 이름 자체가 하와이앤 슈림프다 보니까 네. 그 하와이 현지에서 정통 방식으로 만드는 새우 요리 이제 버터와 마늘이 주된 재료가 돼가지고 그걸 스캄피라 그러는데 보통 많이 이름을 생소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줄 때 보통 이제 손님들이 스캄피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새우를 버터와 마늘로 요리를 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만 요리하면 요리가 안 나오는데 중간에는 이제 좀 이것저것 레시피가 들어가긴 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다가 이제 너무 단촐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제가 개발을 한 게 많아요. 지금은 오픈 이제 거의 1년 돼 가는데 오픈 당시보다 메뉴가 많이 늘어가지고. 아 그래요? 그죠. 아 우리 가게 많이 안 와보시는구나. 보통 다 이제 단골 손님들은 다 아시는데 저녁에 술 드시러 오시는 분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술안주용으로 해가지고 또 소주에도 어울리고 맥주에도 어울리는 매콤달콤하고 그런 안주 지금 하고 이제 끝이 아니라 계속 개발하고 있어요. 탕도 얼마 전에 저기 그 바지락 들어가가지고 바지락 많이 들어간 새우탕도 하나 생겼고. 좋다. 그 내가 그거 먹어봤어. 괜찮아요. 네, 그 국물 그 반응 좋아요. 그래서 겨울에 딱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또 행사 중이라가지고 그거 시키시면 소주 한 병 우르르 나갑니다. 방금 뭐,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이거 소비자분들이 조금 들으면 좋으시겠네. 네, 지금 행사 중이에요.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제 마음이에요. 오늘까지 하고 내일 끝날지도 모르고. 아니면 그냥 다음 주까지 될지도 모르고. 아니면 1년 내내 행사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메뉴 이름이 뭐였죠 방금 말하신? 저 메뉴가 뭐더라? 저기 바지락. 바지락. 아니다. 얼큰. 얼큰. 바지락. 바지락. 새우. 새우. 칼칼탕. 칼칼탕. 네. 그걸 칼칼, 주문하시면 네. 소주 한 병이 무료. 그렇죠. 좋네요. 네. 뭐 오늘 저녁에 자리 하나 세팅해 드릴게요. 스캄피 맛있어요. 맞아요. 스캄피 맛있어요. 스캄피는 어떻게 보면은 많이들 드세요. 스캄피. 근데 이제 그게 요리 과정이 좀 많이 신경이 많이 쓰이는 요리예요. 그러니까 마늘이 들어가는데 이게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마늘이 타버리거나 그렇다고 해서 또 마늘이 덜 익은 채로 나가면은 아린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지인들한테는 추천하고 싶지 않은 요리. 내가 귀찮으니까. 이거 웃어야 되는데. 저는 그 새우 알러지 있는데도 스카피 먹으러 가요. 아 그래요? 네. 몸 긁으면서 가요. 먹어. 오. 팬 우리 방금 왕팬인데. 왕팬이네요 진짜. 네. 알러지 있는데 새우를 먹는다는 거는 진짜 맹목적인 팬이 아니고서는. 오 그렇게 맛있다 뜻이겠죠. 아 너무 맛있어요 진짜. 네. 원래 그 하와이에서 거주를 하셨었나요? 그렇죠. 거주라기보다도 저희 큰아버지가 하와이에 30년 넘게 거주 중에 계세요. 아 지금 사시는군요. 그렇죠. 네네네. 여행이라든가 그런 계획 세울 때. 네네네. 왜냐면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가면은 체제비라든가 안 들지. 그런 게 안 되니까. 요새 또 항공료도 많이 내려가지고. 아 그래요. 저가 항공 많이 생겼잖아요. 사주를 보면은. 사주를 보면 좋다. 네. 이런 얘기 좋다. 네. 근데 저는 천주교입니다. 네. 세례도 받았고. 네네네. 예, 어렸을 때부터 이제 사주 같은 거 이제 장난 삼아. 왜 그런 거 있잖아. 한동안 사주 카페라든가 이런 거 유행할 때. 엄청 가. 그러니까. 와. 아,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나만 그런가 모르겠는데 혼자 네. 있으면 안 가는데 맞아요. 뭔가. 맞아, 맞아. 그쵸. 네. 같이 가자고 하잖아. 네. 아니, 그리고 또 그걸 믿는 것도 웃긴 게 다 너무 뻔한 얘기들 있잖아. 그런 얘기만 하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좀 공통적으로 항상 나왔던 게 역마살이 있대요. 대학교를 제가 재수했거든요. 네. 대학교를 갔다가 1년 다니고 제가 그만두고 군대를 갔다 와서 24살에 중국으로 갑니다. 흥미진진합니다 지금. 그죠. 네. 날짜도 기억해요. 2003년 4월 17일. 왜냐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전환점이지. 그죠. 얼마나 떨렸겠어. 아, 떨린다기보다 좀 그런 건 없어요. 막 떨리고 긴장되고 이런 건 없는데 재밌겠다. 흥분도 좀 됐겠죠. 그죠. 처음에 좀 고생도 하다가 아 말도 아무것도 그런 것도 모른 채로 갔으니까. 아, 그 생판 모르는 채로 가서 다 배우신 거예요. 그죠, 그죠. 내 이름이 중국어로 어떻게 발음하는지도 몰랐으니까. 네네. 인사도 몰랐고. 어허. 고생 좀 하다가 2009년도에 한국을 들어왔어요. 네네. 그리고 또 직장 생활을 하는 게 또 구미로 가서 직장 생활을 했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2년 전이 되네. 그러면은 그때 이제 회사를 퇴사하고 서울로 다시 와서 재취업을 준비를 하는 찰나에 그런 와중에 또 이제 여행을 한번 갔다 오죠. 하와이로. 하와이로. 그죠. 나는 진짜 궁금한 게 하와이 한 번을 못 가봤거든. 죽기 전에 꼭 한번 어때요? 가봐. 어때요? 그게 진짜 좋아? 난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게도 손님으로 우리 가게에 와보시면 막 제가 그 하와이에서 찍은 사진들이랑 이런 걸 이렇게 좀 인테리어식으로 붙여놨어요. 사장님 뭐 보통 이제 질문이 하와이 살다 오셨어요? 안 가보신 분들은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저는 딱 그때마다 이 말은 꼭 합니다. 천국에서 천사들이 딱 지내고 있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야, 진짜 웃긴다. 나 무슨 그런 것 같아. 저기 뭐 하와이 홍보대사 있잖아. 나 그런 것 같아. 아니 내가 하와이를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이건 깔 수 없는 건데. 그죠. 표현이 너무 극단적인가? 표현이. 오케이. 자 그러면 네. 동남아시아 가본 적 있죠? 그렇죠. 아, 어디 가봤어요? 동남아시아 어디? 뭐 세부도 가봤고. 엄청 좋단 말이야. 거기 장난 아니야. 그런데도. 근데 이제 뭐냐면은 딱 그런 거지. 한국에도 하와이가 있는 건 아시죠? 보고 하와이? 예, 저도 네. 물론 안 가봤는데 아마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비교를 굳이 하자면 어디랑 보고 하와이 수준? 그러니까 일반 동남아, 그러니까 왜 그런 휴양지 많잖아요. 앞에 바다 보이고. 근데 이제 하와이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깨끗해요. 아 그래요? 그죠? 왜냐면 미국이니까. 아 길거리가. 아, 이렇게 말하면 또 내가 무슨 미국 예찬론자 막 그런 사대주의 막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건 아닌데. 일단 가면은 일단 하와이 보통 얘기를 하면 와이키키 해변. 그죠? 거기는 일단 물 색깔도 다르면서 딱 그런 펼쳐지는 딱 그 해변 풍경이 굉장히 좋은데. 아 동남아시아도 엄청 좋아. 딱 뒤를 돌면은 호텔이 보이면서 그런 약간 아 그게 반짝반짝한 예 네, 그걸 뭐라 하지 뭐 유흥가라 그래야 되나 환락가라 그래야 되나 손님 번화가입니다. 아 번화가 아 맞네 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어휘가 좀 아 그러니까 네. 바다는 환락가 죄송합니다. 바다는 비슷한데 네, 이렇게 뒤를 돌았을 때 건물이나 그쵸. 번화가나 네, 이런 것들이 좀 그쵸. 훨씬 더 보기 좋았다.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게 한 장소에 한 플레이스에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모습과 도시적인 모습이 공존한다는 거지. 그 하와이 오아후 섬에 하와이가 이제 제도예요. 다섯 개 섬이. 아, 섬 하나 띡 있는 게 아니라 제도. 네, 섬이 다섯 개가 있어요. 아. 근데 그 중에. 아, 나, 네. 잠깐 질문해도 돼? 네. 마우이 섬도 있어요? 그렇죠. 네. 마우이도 그 다섯 개 중에 하나 이름. 아, 오케이. 네. 나머지 세 개는 물어보지 마세요. 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아무튼, 근데 그래요. 전체 하와이 인구가 100이라 그러면 제가 말한 그 오아후 섬이란데 80%가 거주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좀 그런 원주민 부락 같은 그런 데가 있는데 그 오아후 섬의 노스쇼어라는 동네에 그 지역이에요. 차 타고 좀 한참 그 들어가야 되는데 카후쿠 아마 기억이 맞을 거예요. 카후쿠라는 또 그 안에 지역이 있는데 그 고속도로 타고 이제 해변 길이 있어요. 왜 제주도 가면은 이렇게 바다 해변으로 쭉 그 고속도로 있잖아요. 아, 올레길 같은. 올레길은 아니고 올레길 차가 들어갈 수 있나? 올레길은 걷는 데잖아. 네, 네. 근데 거기는 딱 해변 따라서 이렇게 자동차로 드라이브 코스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트럭이 한 대가 큰 트럭이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트레일러가 맞는데 그게 이제 지오반니 새우 트럭이라고 이제 저희가 매장에서 파는 스캄피의 원조가 되는 아 지오반니 네 지오반니 새우 트럭 쉬림프 트럭 쉬림프 트럭. 네. 근데 거기가 굉장히 유명해요. 아... 그러니까 하와이 현지에서도 많이 유명하지만 그 왜 그런 거 신혼여행이라든가 이런 거 하와이로 갈 때 개인 자유여행이 아니라 이제 여행사 끼고 패키지로 가면은 거기가 꼭 코스로 하나가 들어가요. 그 정도로 이제 뭐 고급 레스토랑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풍경이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한 것도 아닌데 아 약간 그런 건가? 그 명동 가면은 그 일 관광객분들이 꼭 가는 노점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약간 그런 느낌인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근데 명동이랑은 좀 다른 게 명동은 그 상권 자체가 밀집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전혀 생뚱맞게 고속도로에 타고 가다가 트럭에 한 대가 딱 서 있는 거야. 지오반니가.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지금은 가면은 지오반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다른 카피 음흠. 그런 트럭들이 여러 개가 서 있죠. 한국에 없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맛있는데 왜 한국에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이게 왜 한국에 없을까? 네, 이렇게 유명한데. 인터넷에 지오반니 새우 트럭 치면은 관련 검색 글만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왜 없을까? 있긴 있어요. 한 두어 군데 뭐 서울에도 강남역에 하나 있고 뭐 이태원에 하나 있고 근데 이제 고 메뉴만 집중적으로 파는 데가 아니라 일반 그냥 레스토랑에서 고 메뉴가 들어 있는 정도. 아니면 이태원에는 뭐 제가 알기로 그 업체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하와이를 컨셉으로 한 그런 유명한 데가 있어요. 아시죠? 가보셨죠? 되게 막 이쁘게 해놓고 막 꽃 있고 막 그런 데가 있는데 이태원에 아 홍대인가 이태원인가 하여튼 근데 일단 가격 비싸요. 그러니까 저거 궁금하다 한번 가서 먹어볼까? 라고 생각해서 가기에는 좀 많이 비싼 왜냐면 새우 자체가 단가가 좀 세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이걸 어떻게 하면 가격을 비싸지 않게 하면서 좀 대중화 시킬 수 있을까 한국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집에서 요리 연습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새우 많이 버렸죠. 그 방금 그 말씀하셨던 지오바니 네. 새우 트럭의 맛을 네. 거의 90% 이상 재현하셨다고요. 아, 재현이라기보다도 제가 리뉴얼을 했죠.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그죠. 처음에 그걸 어차피 레시피 같은 거야. 유튜브 들어가면 많아요. 굳이 그걸 현지에 가가지고 눈으로 보고 배워오지 않으셔도 요새는 워낙에 뭐 SNS라든가 그런 게 발달하다 보니까 유튜브 해가지고 접속해가지고 검색만 해도 그 슈림프 스캄피를 만들 수 있는 레시피가 쫙 나오는데 그건 이제 어디까지나 현지인들의 입맛에 맞게 느끼하고 짭니다. 아, 한국 사람이 먹기엔 조금 느끼하다. 네, 근데 그 지오바니에서 드셨을 때 보면 맛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또 그런 게 있잖아. 왜? 많이 먹으면? 아니지. 라면을 군대에서 먹는 라면이랑 사회에 나와서 먹는 라면이랑은 맛이 천차만별이지. 완전 다르잖아.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런 느낌이. 이게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비교가 장소에 따라서 맛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죠. 군대리아 맛있게 먹었잖아. 군대 있을 때. 근데 그거 사회에서 먹으라 그러면 누가 먹겠어? 그런 거 물론, 사람한테 네. 먹이면 안 됩니다. 그죠. 딱 그거죠. 그러니까 같은 음식이라도 그 아름다운 환경에서 앞에 딱 바다가 펼쳐져 있고 그런 데서 먹는 거랑 구로시장에서 먹는 거랑은 아무래도 차이가 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자신 있어요. 저희 가게 손님 중에 하와이 현지에서 드셔보시고 한국에서도 먹고 싶다 해가지고 검색해가지고 저희 가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훨씬 맛있다. 훨씬 맛있다? 네. 오케이. 자, 지금까지 하와이 앤 슈림프에 너무 자랑만 했나 근데. 자랑할 만하지. 맛있어요. 많이 했잖아. 진짜 맛있어요. 그쵸. 난 모르겠던데. 우리 밤차 이연석 대표님은 네. 평소에 요리를 많이 좋아하셨나요? 밤차를 열기 전에? 전 원래 요리를 되게 좋아했고요. 네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일단은 저희 형이 심부름을 많이 시켰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출근하시면은 저한테 그때부터 라면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형님이 나이가 좀 많이 저보다 이제 3살 차이인데요. 어. 항상 요리를 시켰고요. 안 하면 이제 맞고. 그래서 개발할 수밖에 없었어요. 계속. 아, 맞으면서 배우셨구나. 네, 초등학교 때부터 맞으면서 계속 배웠어요. 맞으면서 배운 거는 정말 베테랑이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죠. 그렇죠. 네.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맞으면서 배우고 그 다음부터는 때리진 않았는데요. 어머니가 주방에 못 있게 하더라고요. 약간 좀 남자가 주방에 있으면 더럽다고. 아. 남자를 되게 좀 안 좋게 봐요. 남자가 주방에서 일하는 거래. 아, 근데 요리를 좋아하셨으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라면도 끓일 수 있는 거 아닌가? 아, 그래서 저 되게 좋아했어요. 그쵸? 요리하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더 맛있게 해주고 싶고 맛있다 그러면 되게 기분 좋고. 좋네요. 그래서 지금 최근까지도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친구 생일 있다 그러면은 친구네 집 가서 제가 그 상을 다 펴줬어요. 생일상을 다. 아, 진짜로? 네, 제가 먼저 가서 생일상. 근데 또 걔네가 퇴근하고 나면은. 7시 그때 되잖아요. 네네.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빨리 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성격이 좀 급해요. 좀 급한 편이에요. 잠깐만 질문해도 돼요? 네. 그러면 친구가 생일상을 친구 생일상을 차리는데 친구보다 먼저 가 있어? 친구 아니 집에? 그건 아니죠. 같이 퇴근해서 나머지 사람들 한 9시에 부르고 2시간 동안에 한 10매까지를 음식을 다 장해놓는 거죠. 제가 느낀 게 이 친구는 오픈하기 전부터 좀 가깝게 지냈으니까 네네. 지금 와서 딱 생각하는 게 이제 지금 오픈을 하고 손님들이 가게에 오고 요리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지금 장사를 하는 마인드가 아니에요. 장인의 마인드인가요? 아니 그냥 손님들이 우리 가게에 오고 내 요리를 먹고 이 자체의 행복을 느끼는 친구야. 이런 친구들이 성공한다 이거. 지금은 그러고 있어요. 되게 즐거워요 지금. 직장 생활을 오래 하셨죠? 직장 생활도 이제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거든요. 네네. 그때부터 계속 직장 생활했는데. 한 거의 10년, 12년 정도 했죠. 군대 빼고 나서. 사실 이제 나이도 그렇게 어린 나이 아니잖아요. 서른. 네. 네. 거기서 갑자기 내가 직장 생활을 접고 요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쉽게 설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 힘들었죠. 그렇죠. 힘들었죠. 그것도 생각한 것도 어떤 CF를 봤어요. 그냥 CF 한 번에 이제 이렇게 된 건데 CF에서 평생 네가 네만의 시간을 갖는 시간,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되냐 했더니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몇백 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보고 나서 아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살면 안 되나? 그래서 확 그만두고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됐구만. 네. 그래서 이제 그때 확 그만뒀어요. 그리고 그 청년 시장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 어떻게 아시게 됐어요? 인터넷 검색하다가 아 인터넷 보니까, 검색으로 네. 구로시장 영프라자를 알게 되신 거군요. 네. 네네. 구로시장이 저희 집에서 또 가깝거든요. 신도림이니까. 아, 네네네. 그래서 여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만뒀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2기가 지났더라고요. 아, 기한이 지났어. 네, 기간이 지났어요. 아, 잠깐만. 기한이 지난 줄도 모르고 회사를 그만뒀던 거야? 네. 야, 뭐야? 그냥 무작정 그만뒀어요. 아, 잠깐만. 영플라자에 들어오려고 회사를 그만둔 거예요? 아니면은 그러게.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알아보다 보니까 영플라자를 알게 된 거야? 그래, 아, 그래. 맞아, 맞아. 그거 중요해. 맞아. 그거 중요해. 회사를 그만두고 식당을 하려고 했어요. 가게를 차리려고 했다가 찾다 보니까 이제 영플라자가 나오는 거죠. 아, 회사를 일단 그만두고. 네. 그래서 기회가 됐다 해가지고 했는데 지났더라고요. 내년에 또 있다고 해서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다른 친구 가게에서 일을 했어요. 내가 정말 그 식당 일을 할 사람인가. 아, 친구분이 지금 식당 운영하고 계시군요. 네, 두 개 정도 운영하고 있어요. 네네. 신도림에서 맛집으로 통하는데 그쪽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주방에서 있으면서 홀에 있으면서 손님들 대하고 그러니까 꽤 잘하는 거예요, 제가. 제가 생각해도 잘하고 좀 뿌듯하더라고요. 아, 진짜 잘해요. 해야 되겠다. 진짜 잘해요. 뭐였어요, 네. 그때? 친구분 도와줬던 그 메뉴. 메뉴만. 곱창. 어, 닭발 막 이런 것들 왔다 갔다 하면서 했거든요. 근데 주방에서도 주방 아주머니보다 칼질도 잘하고 그러니까 되게 좀 생각보다 제 적성을 찾은 것 같아가지고 그럴 때 약간 좀 행복한 느낌 좀 있어요. 아, 정말 행복해요. 내 길이다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렇죠. 하면서도 아닐 수 있는데 하면서도 계속 이게 내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 드는 거예요. 막 붙잖아요. 이렇게 막 몸에 막 네, 일이 네. 막 몸에 붙잖아. 네. 이거 퇴근 시간을 보는 게 아니라 완성도를 보게 되고. 네. 맞아요. 그 양파 하나 채 썼는데 한 5초도 안 걸려요. 거기서도 그러는 게 웬만한 셰프보다 그 칼질 잘한다고. 아직 결혼하셨나요? 아니요. 여자친구도 없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러면 미래의 여자친구한테 음성 편지 한번. 왜 나는 저한테는 왜 그런 거 안 시키나요? 네. 아, 여기서 훅 땡겨서 네. 지금. 아, 음성 편지. 나 양파도 5초에 채 썰고 요리도 잘한다. 그리고 진실한 남자다. 아, 그럼 내 일을 찾았다. 이런 걸로 음성 편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 미래의 내 여자친구야. 나 진짜 성실하다. 그리고 요리 진짜 잘하고 뭐든 5분 안에 다 끝내줄게. 5분 안에 다 음식 해주고 할 테니까 배고플 걱정하지 마. 사랑해. 박수. 5분 안에 다 끝난다고 하셨는데. 아니야. 그 5분 물어보지 마. 그러니까 5분 물어보지 말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 5분 물어보지 말고. 자, 이거 신청곡 듣겠습니다. 네. 아, 제가 신청했습니다.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가게 타이틀곡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 잘 모르실 거예요. K-몬이라는 그러니까 남녀 혼성 그룹인데. 네네. 아쉽게도 이분들이 좀 흥행에 이렇게 유명세를 좀 못했어요. 네네네.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 이게 1집 데뷔곡은 아닐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 노래 자체가 아마 이 친구들도 하와이를 갔다 오고 나서 너무 반한 나머지 노래를 만들게 된 것 같은데 같은 하와이 팬으로서 뭔가 동질감을 느끼셨군요. 그렇죠. 또 우리 가게 컨셉이랑도 맞고 해서 초반에는 줄창 틀어놨는데 아 이게 나중에 내가 어떻게 했더라고 지겨워가지고 네, 노래 네. 듣겠습니다. 네. 감정이 가득한 방금 들으신 노래는 케이몬의 하와이였습니다. 케이몬의 하와이 잘 들었습니다. 이 노래가 케이몬이 이름이죠? 그렇죠. K/MON 내가 전혀 모르는 그룹인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어디서 들었지? 여기서 들었지? 난생 처음 듣는 그룹인데 야 니네 집에서 내가 들었잖아. 여름에 에, 맞습니다. 이 노래 좋아하시는 분은 하와이엔 슈림프에 가시면 케이몬의 하와이. 아니 근데 지금은 아 말씀 중간에 끊어가지고 죄송한데 초반에 오픈하고 여름 이 무렵에는 이 노래만 계속 반복해 생겼어요. 하루 종일 이 노래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는구나. 그쵸. 근데 지금은 이제 저도 지겨워가지고 가끔 가다가 생각날 때 그럴 때만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까 그 밤차 이현석 사장님이 미래 여자친구한테 프로포즈를 했어요. 아, 네, 네. 어때요? 한번 하니까. 빨리 생겼으면 좋겠어요 일단. 진짜 빨리 생겼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그 오픈하신 지 얼마나 됐죠? 저 이제 오픈은 2주 됐습니다. 오픈 2주 됐죠? 네. 사람들 많이 오는 거 내가 얼핏 보니까 꽉 차지 않은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매일 거의 만석을 달리고 있죠. 그 중에는 저도 한복을 했습니다. 사실 뭐 다 대부분 지인들이고요. 아직 지인인가요? 다 이제 동호회 지인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오고 있고요. 네네. 저는 아직 저의 인맥의 한 100분의 1 정도? 아 진짜? 네. 아 인맥이 엄청나시나? 저는 동호회 활동을 되게 많이 합니다. 정치를 해야 돼. 이렇게 인맥이 많으면은. 동호회 활동 어떤 거 하죠? 동호회 활동하는 게 일단 배드민턴 4개 있고요. 아, 잠깐만. 네. 아, 저 배드민턴 라켓이 4개 있다는. 아니요. 동호회가 4개 있습니다. 그 동호회마다 월요일만 하는 동호회가 있고요. 화요일만 하는 동호회 있고 주말만 하는 동호회가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 따로 있으니까. 자기는 그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다 하려고 4개를 들은 거예요? 그럼?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오전에 마치죠. 오전에. 어, 집 앞에서. 오전에 오전에 치는 또 동호회가 있어요. 어. 거기서 이제 어른들하고 치고. 대기 신도림이시라고. 네, 네. 신도림에 그런 게 잘 돼 있나 보네요. 신도림 배드민턴장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래서 되게 깔끔하고 좋아요. 자, 배드민턴 동호회 4개. 네. 마라톤 2개. 마라톤 2개. 네. 달리는 것도 좋아해 가지고. 마라톤은 또 왜 2개예요? 하나는 이게 저희 동네 이제 커뮤니티에 사는 거고 신도림 네 신도림에서 신도림 마라톤 동호회 네 신마동 하나는 전문적으로 뛰는 마라톤 동호회가 있어요. 아 혹시 옛날에 운동하셨어요 고등학교 때? 아니요 그런 건 안 했어요. 네 딱히 한 적 없고 이제 전문적으로 지금... 뛰는 동호회는 또 뭐예요? 신도림에 있는 거는 그냥 전문적으로 안 뛰시는구나. 신도림에 있는 거는 그냥 한 10km 정도만 가볍게 아 10km 네네네 가볍게. 전문적으로 뛰는 거는 그냥 만나면 어, 오늘 30km 뛸까? 30km 뛰고 그럼. 30km? 30km요? 네 30km 맞게 뛰어요. 처지면 그냥 놓고 가고. 아니 그러면 좋아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배드민턴을 쳐. 네네. 마라톤은 언제 뛰어요? 아, 그중에서 이제 신도림은 언제 뛰어요? 그 날짜가 있어요. 가끔 아, 네. 신도림은 매주 화요일. 매주 화요일. 그 달리기 그 달리기는 전문적인 전문적 달리기는 매주 수요일. 매주 수요일. 네. 아 그럼 월요일은 뭐예요? 배드민턴 네 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월수 어 그 겹치는데 배드민턴이랑. 아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장사하기 전에는 오전에 배드민턴 치고 오후에 마라톤 뛰고 그랬죠. 배드민턴 네 개, 마라톤 두 개. 네. 또 그리고 지금 하는 기타. 아 기타 학원. 기타 학원. 기타 동호회도 하고 있고요. 동호회 하나 학원 하나? 아니 동호회. 아 네 그건 또 언제 가셔요? 그거는 매주 토요일에 갔었어요. 매주 토요일. 토요일 오후에. 오전에는 네. 배드민턴 치고 오후에. 네네. 그거 우쿨렐레. 우쿨렐레. 네, 우쿨렐레 그 쬐끄만 기타 있어요. 네네 맞아요. 하와이 기타. 아 맞습니다. 저희 가게에 오시면은 그 포토존 있잖아요. 자전거 네네. 있고. 네네. 아, 그게 포토존인지 몰랐는데 손님들이 그 포토존이라고 하더라고. 거기에 있어요. 아 그 우쿨렐레. 네. 우쿨렐레도 일요일마다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못 나가고 있고요. 네네네. 아 그리고 또 다른 모임 뭐가 있지 너무 많아가지고 또 술 모임도 있고요. 술 모임. 네. 술 모임은 뭐야? 친구들끼리 만들어가지고 술 모임. 아 그냥 동을 지인들끼리 만든 거예요. 네. 지인들끼리 술 먹는 모임. 네. 그런 거에서 규칙적으로 술을 마시나요? 거의 자주 마시죠. 거의 자주. 매일 저희 가게 오는 친구도 있고요. 아니 또 다른 거는 그냥 큰 모임인데 공동체 모임인데요. 동네 지역 모임. 신도림. 네. 신도림 뭐 30대. 그냥 그 주부들이나 뭐 그렇게 그 제가 신도림 아빠 모임도 만들었어요. 아빠 모임? 네 아빠들의 모임. 너무 주부들만 있으니까 주부들끼리 모임 만들고 그렇게 노니까 아빠들은 소외됐잖아요. 아빠가 아니잖아 근데. 그래도 아빠들이 나서질 않으니까 제가 만들어가지고 같이 우리도 모여서 놀자. 저는 아빠가 아니지만은 아빠 연습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배웠어요. 저 궁금한 게 그럼 그런 거를 만들면은 사람들이 뭐 어쨌든 모여요? 모이긴 모이나? 아 엄청 모여요. 되게 좋아해요. 꼭 하고 싶은 사람들이 꼭 있어요. 네. 와가지고 지금 한 15명 정도 있는데 어 많이 모였네. 네. 지금은 제가 안 하죠. 그것까지 하면은 제가 몸이 버티지 못하니까. 네네네. 만나면은 저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그 남편분들이 다 자기 그 와이프 욕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네네. 사실 좀 그럴 줄 알았는데 네. 다들 와이프 자랑하고 애기 자랑하고 어 이러더라고요. 그 아직 덜 친해서 그런 것 같아. 아 그런가요? 네, 덜 친해서 지금 아직 간 보느냐고. 아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아 진짜 멋있는 아빠들이다. 많이 배워야지. 네네. 다 롤모델을 삼고 있거든요 제가. 방금 제 발언 취소하겠습니다. 아 롤모델이네요 신도림 분들. 네, 네 진짜 아, 좋은 멋있다. 분들 많아요. 네. 또 술인가요? 그렇죠. 얘기도 하고 술도 먹고. 사람들이 안 물어봐요? 아빠세요? 아닌데요? 근데 왜 만들었어요? 이렇게 물어볼 텐데. 아 다들 물어보세요. 네. 그냥 저는 그러죠. 그냥 형들이랑 같이 술 먹고 싶어서 만들었다. 아, 얘기 좀 듣고 싶고 나도 이제 아빠가 될 건데 나중에 듣고 싶어서 이제 만들었다 했는데 지금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약간 좀 와야 되긴 했어요. 지금 연말이라서. 아 그렇죠. 연말에는 원래 네. 제 집 찾아가기 마련. 네. 그럼 가만 있어봐. 네 개 배드민턴 네 개죠. 마라톤 두 개 뛰어. 술 모임 하나, 아빠 모임 하나. 그 밖에도 또 기억 안 나시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싱글들 모임. 싱글들 모임. 그런 거는 수시로 그냥 번개를 치면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술 마시는 거잖아요. 네. 아, 그렇죠. 동갑내기 모임도 하고. 술 마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거네. 결론적으로는 다 술 모임이잖아. 야, 그냥 컨텐츠는 그냥 컨텐츠는 다 있고 결론은 술이네. 그래서 옛날부터 제가 이걸 했어요. 몇 년 전부터 했어요. 아, 그걸 네네.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장사의 꿈은 계속 키워 나갔었거든요. 장사의 꿈을. 그래서 언젠가는 이 동호회 사람들을 내가 가게를 하면은 나한테 도움이 되겠구나. 아 잠깐만. 그러면 동호회를 만드는 게 자기의 장사를 위해서 이거 약간 영업적인 마인드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 네. 하다 보니까 아 나중에는 이게 정말 영업적인 것도 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되는 거예요. 아, 전략적으로 전략가네. 네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혹시 그 회원분들이 들을 수도 있잖아 이 방송을. 하는 수 없어. 제가 아닌 척해야죠. 이해를 구해야지 뭐. 그 많이 오세요 그분들이? 아 엄청 많이 오세요. 음흠. 예약해가지고 맨날 오시고 굳이 안 와도 되는 분들까지 오시고 아, 술 먹으면 좀 진상이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안 오셨으면 하는 네, 마음이 있죠. 맞아요. 올 때마다 잔을 몇 개씩 깨뜨려요. 아 이게 그런 거 있어. 장사하다 보면은 술잔을 깨뜨리는 것보다 아직 꽉 차있는 소주를 깬다던가 아 그렇죠. 이러면 한 병 더 시켜야 되거든.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손님분께서는 굉장히 죄송해하시는데 속으로 미안 난 한 명 더 파는 건데 왜 이렇게 미안해하시지. 장사꾼 진짜 장사꾼 마인드 <장사꾼 마인드다. 웃음> 진짜 장사 마인드다. 근데 다 그렇게 돼요 하다 보면은. 아, 그래. 예. 전 지금 손님이 장 깨졌다고 술 따랐는데 장 깨졌다고 그러면은 저는 술을 한 병 주거든요. 아, 죄송하다고. 잔 깨졌다고? 네. 손님이 잔을 깼는데 왜 죄송? 아니요, 아니요. 깨진 잔이 손님한테 나간 거예요. 아. 설거지다 깨진 잔이 아~ 나간 거예요. 죄송하다고 이제 술 한 병 더 드리고 그러는데. 네네. 역시 장사꾼 많이든 틀리네요. 장사 치라고 해주세요. 장사치. 네. 장사꾼보다는 치가 좀 어감이. 네, 이렇게 두 총각분들의 네. 네, 술집 만들기 얘기를 듣고 있는데 네. 의외로 재밌네요. 재미가 쏠쏠하네. 네, 그러니까 혹시 이거 들으신 분들은 네. 기왕 깨실 거면은 빈잔보다도 그 좀 약간 반 이상 채워져 있는 술병을 깨주시면은 치우는 저도 기분이 좋고. 아,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혹시 하와이안 슈림프도 네. 동호회 같은 거 있어요? 저 동호회라기보다도 저도 초반에는 이제 그렇잖아요. 장사 오픈하면 이제 지인들이 와가지고 많이 팔아주고 도와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초중고등학교를 잠실에서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동창들이 이렇게 자주 왔는데 이제 부르는 제 입장에서도 미안한 거 있잖아요. 거리가 그렇죠. 워낙 만만치 거리가 않죠. 만만치 않고 또 주차 시설이 그렇게 딱 편안하게 완비가 돼 있는 데가 아니라서 아니면 또 대중교통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대학교 동기들이 거의 한 2주에 한 번꼴로는 와가지고 근데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제가 대학교를 한국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외국에서 같이 대학 생활했던 동기들이랑 후배들이랑 오는데 그 동기 중에 제일 친한 친구가 하나가 또 가게 근처에 구로 디지털에서 돈부리집을 하고 있습니다. 홍대 돈부리라고요. 많이 찾아주시고요. 그 친구랑 저랑 주축이 돼가지고 가끔 와가지고 저도 술을 워낙 좋아하니까 오면은 그냥 그거 핑계 삼아서 밤늦게까지 술도 먹고 하는 거죠. 예. 그 우리 광현 사장님은 선생님이요. 교수님이 좋겠네요. 네, 우리 이광현 대표님은 네. 영프라자에서 지금 영업하신지 제가 작년 5월에 아니다 올해 오픈했고 올 5월이죠. 예, 그죠, 그죠. 예. 올 작년 12월 정도부터 준비를 하셔서 그죠. 올 5월에 오래 하셨네. 예, 예. 올 5월에 오픈을 하시고 네. 우리 밤차의 이현석 사장님께서는 아마 한 10월 10월 정도부터 준비하셨죠. 예, 맞습니다. 예. 10월 정도부터 준비해서 12월 12월 중순 초초초 네. 12월 초 초중순쯤에 이제 네, 한 그때부터 이제 운영을 하게 되셨고 이제 차이가 한 6개월 있어요. 네. 영프라자라는 공간에서 같이 음식점 겸 술집을 네. 운영하고 계시지만 6개월의 네. 차이가 그 시각이 있는 시각이 분명 다른 시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광현 사장님 보셨을 때 네. 밤차 이현석 사장님이 네. 뭐 어떻게 보면 선배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아 6개월이면 엄청난 차이죠. 아 그래요? 네. 엄청난 차이인가요? 그럼요. 욕해도 돼요. 그래서 항상 욕 먹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보면은 혼자 네.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 보면 대견한 네. 것도 있고 아 이 부분은 진짜 나도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어 처음에 준비하는 모습부터 네.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처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안에 실내 그 전에 장사하시던 분이 남기고 간 그런 집기라든가 네네. 그런 거 청소부터 하고 이제 자기 물건 들여오고 인테리어 일련의 과정들을 저는 다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이게 저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그 기존의 2기, 1기 포함해서 아마 되게 신선한 바람이 되지 않았을까.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다들 지금 10월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면서 네네. 영업적인 부분에서도 날씨 선선할 때보다는 좀 매출도 많이 줄어 있는 상태였고 아무래도 그 소비자분들이 외출하기에 조금 날씨가 그죠. 예. 네. 아직 적응이 안 된 거였어. 근데 이제 온도가 갑자기 낮아지거나 갑자기 올라가 버리면은 장사가 안 된대요. 고시기까지 고시기 네. 동안 왜냐면 사람이 적응할 그런 그 기간이 필요한 거지. 네 네. 근데 이 친구가 딱 고음 의뢰에 들어왔는데 그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또 이 친구가 또 성격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어, 그러시군요. 예. 네. 네. 그러니까 뭔가 다시 생각하게 되는. 아. 나도 처음에 저는 열정이 있었고. 그런 자극이 됐어요. 자극이 많이 됐네요. 그쵸, 그쵸. 아주 좋네요. 예. 네. 저는 지금 그냥 혼자 있어도 저는 긍정적일 거예요, 저는. 네. 뭐, 뭐? 아니요. 아, 그러셨군요. 예. 네. 되게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어요. 저도 그런 약간 뭔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네. 친구가 들어와서 막 이거저거 메뉴 개발도 하고 하는 네네. 거 보면서 네네네. 아, 나도 여기 멈춰 있으면 안 되겠다. 좋은 자극이 됐죠. 해가지고 메뉴도 좀 늘려가고 인테리어도 좀 더 신경 쓰게 되고 네네네. 영업시간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노력은 하고 있어요. 네네네. 네. 지켜야죠. 네. 영업시간 진짜 지켜야 돼요. 우리 밤차 이현석 사장님께서는 네. 우리 어떻게 보면 선배. 네네. 아직은 선배죠. 대선배죠. 네. 눈도 못 마주 예전에 같으면 그래서 안 봐요? 하와이안 슈리피 이광현 사장님과 사장님이 뭐 많이 도와주시나요? 아 진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 혼자 이렇게 준비하는데 정말 혼자 준비했거든요. 네. 맨날 와서 그냥 커피 줘 그러고 정말 혼자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많이 챙겨주세요. 되게 든든해요. 형이 있으니까. 어 그래요? 그냥 든든한 거 하나. 어떤 면에서? 네. 그냥 같이 술 먹어주고 누군가가 같이 술 먹어주고 다음날 되면 또 술 먹어주고 좋은 말 많이 해주시고 좋은 말 제가 아 좋은 말을 합니까? 네. 19금 발언 같은 거 잘 맞춰주세요. 아 남의 영업집에 와서 아니 제가 이제 약간의 엔돌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진짜 그래, 맞아요. 네. 그렇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네. 형이 있어서 너무 좋은데 네. 저도 이제 좀 저는 일찍 출근해요. 원래 4시 오픈인데 네네. 12시나 1시쯤 오거든요. 네네. 항상 나와서 네. 형이 이제 12시 오픈이니까 네. 가서 그 스캄피 먹으려고 아~ 가면은 알레르기 긁으면서 네 긁으면서 먹으려고 하는데도 안 열려있으니까 3시 4시 아 지금 디스하는 거죠?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아 아니군요. 이제 이런 부분이 저한테 자극이 되는 게 네. 한 번은 굉장히 창피했던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네. 이 옆에 있는 이현석 사장님이 오픈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오픈 준비하고 이럴 무렵에 저는 이제 영업 중이었고,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손님이 이현석 사장님이 우리 가게에서 저랑 같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 담소를 나누고 있는 와중에 손님이 들어왔는데 손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도대체 몇 시 오픈이에요? 막 짜증을 내시면서 아 하와이안 슈림프에 오신 손님께서 네. 이광현 사장님한테 네 저한테 여기는 도대체 몇 시 오픈이에요? 이러면서 세 번을 왔다가 그냥 가셨대요. 문이 안 열려 있어서. 이야, 근데도 또 찾아주신 거야? 아, 그건 굉장히 고마운 부분이죠. 그분한테는 네. 무료로 한번 식사 대접 한번 해야 되겠네. 근데 네. 지금 그분이 저희 가게 단골이 됐어요. 아니야, 마지막에 우리 가게 왔어. 그 마지막은 제가 그때 단체 손님 있다고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 얘기 하셨어. 네. 아, 근데 그날도 되게 재밌었던 게 그냥 크리스마스 이브 우리 행사할 때 네네. 아, 근데 그분이 이거 들으실 수도 있는데 그분도 이제 술을 드시다가 얼큰하게 취하셨는지 저한테 그렇게 술을 권하시더라고요. 어. 같이 앉아가지고 좀 저도 한 반병 이상 먹은 것 같아요. 이런저런 네네. 얘기하면서. 네. 밤에. 예. 네. 영프라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일기 때부터 꾸준히 오시는 분들. 고마우신 분들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죠. 광현 형이 주신 최고의 개업 선물. 뭐예요? 그 손님. 벌써 아니. 5번 6번 왔어요. 아 네. 손님을 밀어주셨군요. 아, 네. 아 고맙게도. 아, 정말 고맙게도. 네.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은 손님이랑 좀 얘기를 많이 하시지 않아요? 아 저는 술도 같이 먹어드립니다. 그렇죠. 저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그 영프라자가 네. 동네 사랑방이 돼야 된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사이즈로 아, 그렇죠. 사이즈로 보나 네. 위치로 보나 이게 네. 무슨 홍대나 혹은 네. 이태원을 바라는 건 좀 현실에서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저는 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네. 많이 와서 그 우리 영프라자의 점포 사장님들과 많은 네. 이야기도 하고 그렇죠. 동네 얘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영프라자가 커진다고 그리고 영프라자에 어떻게 보면 그 활력이 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려면 사실 콘텐츠를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장님께서 그 오신 손님들이랑 대화도 하고 그죠. 그런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도 이제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네. 1, 2년 된 것도 아니고 근데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랑 많이 잘못 생각했던 게 지금 생각이 바뀐 부분이 몇 개 있어요. 이거 듣고 싶다. 그 중에 대표적인 땡긴다, 게 땡겨. 이게 왜냐면 모든 게 이제 제 기준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어떤 술집에 혼자 가가지고 술을 먹다가 사장님한테 뭐 같이 한잔 하실래요? 저도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네. 뭐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길까라고 반신반의 했었는데 이게 의외로 또 혼자 오셔가지고 술 드시다가 이제 손님 다른 테이블 없으면은 잠깐 네네. 앉아가지고 얘기 좀 하자고 이런 분들도 의외로 좀 계시고 네. 근데 보통 생각하면 그런 분들이 남자 쪽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성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네. 잘생겼으니까 네. 아, 잠깐만 여성분이 네. 혼자 오셔서 혼자 술 한잔 하다가 사장님 술 한잔 같이 하세요. 네. 술 좋아하시는 분이시네. 그쵸. 술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죠. 예. 그런 분도 계시고, 아니면 뭐, 한 두세 분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술 드시다가, 이제 카운터에서 아마 제가 심심해 보였는지도 몰라요. 카운터에서 이렇게 멀뚱멀뚱 이렇게 있으면은, 사장님 안 바쁘시면 와가지고 술 한잔 하세요. 그러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 잔을 갖고선 의자에 착석을 하죠. 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인간적인 관계도 쌓는 거죠. 그죠? 네, 맞아요. 단골 많이 생겼죠, 6개월 동안. 그쵸, 근데 그 단골이라는 게, 네네. 그렇게 생각해요. 있던 단골이 빠져나가요. 저는 그게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쵸, 그쵸. 예, 네. 그러니까, 한동안 꾸준히 오시던 분이, 한동안 안 오면 이제 제 마음속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지막으로 오셨을 때 혹시 제가 좀 소홀했거나. 아, 그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또 새로운 단골들도 생기고, 계속 그렇게 이제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근데 또 반면에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때 되면은 신기한 게 불현듯 그분들 오실 때 됐는데라고 생각하면 오세요.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되게 장사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밤차의 이현석 사장님께서는 방금 우리 이광현 사장님께서 쭉 얘기하셨지만 어떤 영프라자라는 공간이 아직은 신생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아 네. 네 그리고 이 영프라자라는 데가 강남이나 홍대처럼 되기 힘들지 않나. 그리고 되면 안 된다고 솔직히 생각하고 저는 이 동네의 사랑방이자 동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음식도 드시고 그리고 많은 얘기도 하고 많은 일도 벌이고 구로구의 사랑방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사실 생각해요. 좀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저희가 만드는 게 맞는 거죠. 나만 네네. 도움 안 받고 저희가 뭉쳐가지고 이렇게 뭘 하고 해야 되는데 네네. 아직은 제가 지금 얼마 안 있어봐서 모르겠는데 서로 그런 게 조금 없지 않나. 요즘에 네, 요즘 봤을 때. 네네. 아니 연석 씨 잘할 것 같아요. 지금도 잘하고 있고. 지금도 잘하고 있고 네. 아주 사람들 성격이 워낙 좋아서 젊은 사람 위주로 할 거거든요 원래 네네네.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네. 지금 가게 분위기가 되게 젊은 사람 술 먹기 좋은 분위기예요. 제가 그러니까 술을 많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지금 혹시 들으시는 분들이 이거 혹시 잘못 들으시면 오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젊은 사람들 위주로 받겠다는 게 아 이게 좀 나이 드신 분은 싫어 이런 뜻이 아니라 아 그런 거 아니죠. 이 주변에 보면 좀 젊으신 분들이 술을 드시기에 좋은 가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 그렇죠. 네, 네. 조금 이제 그 중에 하나로 만들었다 뭐 네. 그런 뜻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이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네요. 네. 아까 말하셨던 것처럼 진짜 사랑방? 누구나 와서 그냥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곳. 지금 분위기 되게 좋잖아요. 그 주변 분위기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 좀 자주 찾았으면 좋겠어요. 편안하게. 편안하게? 네. 편안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요? 갈 데 엄청 많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아, 많죠. 엄청 많죠. 시간이 없고 돈이 없어서 문제지 갈 데는 엄청 많죠. 그리고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몰들 어떻게 보면 그런 시장들 그런 공간들이 다 그냥 편안하게 오셨으면 좋겠어요라고 자기들을 마케팅하는 공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차별점이 있긴 해야 될 텐데. 차별점이라고 그냥 저는 차별점이요. 네. 그 음식에 대한 거 얘기해도 되나요? 네네 상관없습니다. 저는 음식을 손님의 취향에 맞춰드려요. 최대한 뭐 맵고짜고 달고 그런 거를 요리를 할 줄 아니까 네네. 레시피로 쓰지 않고 바로 그냥 고춧가루 얼마 넣고 막 이렇게 해서 손님의 취향에 맞춰드리고 지금까지는 다들 만족하시고요. 또 음식이 되게 싸요. 딴 데보다 훨씬 싸요. 이거 가게가 아늑하고 자기들끼리만 놀 수 있는 분위기. 그래서 아지트 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와서 놀 수 있는 분위기는 어떻게 만들죠? 좁으니까 아~ 너무 좁다는 강조하는데 서로 테이블이 달라도 굳이 붙일 필요가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왔으면은 얘기가 다 통하니까요. 좁으니까. 부킹이 됩니까? 에? 부킹 안 됩니다. 하와이는 부킹 됩니까? 아 물론이죠. 그래요? 네. 부킹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매뉴얼 좀 알려주세요. 사장님한테 말씀하세요. 하와이안 슈림프에서는 이광현 사장님께 말씀드리면 네. 부킹이 언제든지 가능합니까?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저도 그쪽 갈게요. 자, 부킹이 가능한 하와이안 슈림프 신청곡이죠? 예.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트와이스의 TT. 걸까? 내가 먼저 탔다 다질 뿐인가 매번 다질 뿐인가 이제 지난다 걷다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내 맘인데 왜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건데 이런 매력도 하면 할수록 자꾸 끌려 왜 자꾸 자꾸 끌려 babe I'm like cheating just like cheating 이런 내 맘 모르고 너무해 너무해 I'm like cheating just like cheating tell me that you be my baby 네 지금 들으신 곡은 뭐죠? 트와이스의 TT였죠. 트와이스의 네. TT였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신 분들은 영프라자의 두 미남 총각분들 사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와이안 슈림프의 이광해 사장님 그리고 밤차의 이연석 사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두 가게의 자랑 한번 마음껏 한번 들어보는 시간 한번 가질게요. 누구부터 합니까? 저부터 할까요? 자랑? 일단 메뉴 한번 들어봅시다. 메뉴? 뭐 다 얘기해도 돼요? 네. 쫙 한번 불러봅시다. 일단 아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슈림프 스칸피 안주 슈림프. 메뉴도 있고요. 근데 스칸피가 뭐예요? 아, 이게 참 손님들 분께서 이렇게 가끔 물어보세요. 네네. 초반에 네. 그 새우를 버터하고 마늘에 구운 거예요. 아 요새 뭐 갈릭 버터 새우구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거보다는 마늘이 좀 많이 들어가고 버터도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제가 개발한 특제 소스가 들어가서 네네. 밥이랑 드시면 식사가 되는 거고. 이제 좀 밥을 줄이고 새우를 좀 많이 드리면 이제 안주로도 맥주 안주로도 괜찮고요. 아 맥주 안주로요. 네, 네네네. 새송이 버섯 매운 새우 볶음이 요새 좀 핫하긴 한데. 네네. 이게 왜냐면 방송에 한번 나갔었어요. 그 제가 조리하는 과정이라든가 이게 그 MBC M모 방송에서 네네 나갔었는데 그거 보고 손님들이 한동안 많이 오셨어요. 그것도 괜찮고 또 소주 안주 이제 저희가 맥주가 좀 특이한 맥주를 팔아요. 하와이 맥주, 코나 맥주 그 종류별로 팔거든요. 네네. 시중에 파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네네. 그 드시려면 뭐 이태원이라든가 이런 외국인들 많은데 그런 데 가야 파는데 다른 업소에서 파는 데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저희가 가게에서는 접할 수 있으실. 그거 네. 그거 내가 저번 주 토요일 날 먹은 게 뭐예요? 그거 맛있던데. 그게 그거예요. 그 새송이 버섯 매운 새우 볶음인데. 아. 그거를 이제 저는 원래는 그게 안주 메뉴인데. 네네. 이거 식사로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1인분만 따로 해가지고 식사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 지금 얘기 들으시면 매운 요리 위주인가요? 다른 혹시 맛은 없나요? 일단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매운 새우 볶음이다 보니까, 근데 그것도 네네. 매운 것도 이제 그 맵기 정도를 조절을 할 수 있어요. 네네. 손님들이 매운 거 못 드신다 그러면은 좀 덜 맵게 해드릴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날씨가 추워졌으니까 탕 요리. 네. 그리고 바지락 그 아까 말씀드린 바지락 새우탕. 소주 안주죠. 그렇죠. 바지락. 퍼드려요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드리니까. 아 너무 많이 줘. 또 원하시면 더 드립니다. 예. 네. 바지락도 더 드리고 부킹도 네. 해드리고. 그렇죠. 무조건 가야 되겠네. 같이 술도 마셔드리고. 같이 술도 먹고. 예. 네. 야 이거 장사 안 하네. 이거 손님을 위한 곳이야. 손님들이 설거지까지도 하시면 참 좋은데. 근데 먹다 보면은 오늘은 네. 내가 쏘기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어 쏘기까지. 아 근데 이게 참. 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손님들이랑 같이 술을 먹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저도 업이 돼가지고 네. 지금부터 마시는 술은 사장이 냅니다. 손님들이 신나가지고 냉장고에서 막 소주 맥주 막 갖고 오는 거야. 네. 그럼 이제 그때는 또 몰라요. 좋아가지고 딱 요것만 빼놓을게요 해가지고 이제 딱 계산을 했는데 다음날 이제 맨정신에 딱 출근을 해가지고 빈병 정리할 때 손에 맞거든. 하와이 슈림프를 가시면 맛있는 네. 스칸피 요리 그리고 새우 네. 요리도 드실 수 있고 부킹 가능하고 수입 맥주, 예, 코나 맥주 있고요. 예. 수입 코나 맥주 있고요. 예. 가끔 그 이광현 사장님이 자리에 앉아서서 얘기하면서 한두 잔씩 마시다가 삘 받으면 네. 네. 여기서부터 내가 계산한다. 아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전화번호도 드리고 원하는 거 다 드립니다. 예. 네. 아니 이 하와이안 슈림프는 네. 우리 사장님께서 술 마시려고 만든 거 아니죠? 아 좀 그런 면도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자중해야죠. 좋습니다. 네. 자 밤차. 네. 저도 메뉴부터 말할까요? 네. 저희 가게 메뉴는요 그냥 전형적인 포차 메뉴인데요. 네네네. 닭발 오돌뼈 뭐 치즈 계란말이. 닭발 오돌뼈 치즈 아 포차 메뉴예요 정말. 네. 그냥 호박전이나 홍합탕 네네. 이런 거고 이건 다 기본적인 거잖아요. 기본적인 거고 근데 이게 다 싸다는 거죠. 아 좀 저렴하군요. 네, 싸고 손님 입맛에 맞춰가지고 바로바로 네. 조리해드리고 네네. 안주 하나 나오는데 5분 안 걸리고. 잠깐만 손님 입맛에 맞추는 얘기는 뭐예요? 손님한테 매운 거 좋아하세요? 단 거 좋아하세요? 뭐 이렇게 물어봐서 네. 저는 뭐 그런 분이 있어요. 저는 그냥 얼큰하게 해주세요. 네네. 그럼 또 그거에 또 맞춰서 또 해드려요. 아 약간의 그런 맛 조절이 가능하군요. 네, 그냥 뭐 고춧가루를 넣든가 아니면 얼큰하게 해주세요. 고추를 넣든가. 그래서 좀 조금씩 변화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드리고 매일 서비스가 달라요. 서비스는 항상 드리거든요. 네네. 서비스는 드리는데 서비스 안주가 항상 달라요. 어떤 날은 떡볶이 드릴 때가 있고 어떤 날은 뭐 오뎅탕 드릴 때가 있고 그냥 뭐 저한테 있는 것들 재료들로 해가지고 다 아무거나 드리고요. 서비스는 무조건 드리고요. 근데 그게 해서 5분 안에 나올 수 있어요? 5분 안에 다 나옵니다. 제 성격이 좀 그래요. 아, 그게 요령이 있나요? 그냥 샘플에서 무조건 그냥 샘플에서 그냥 그냥 무조건 그냥 그냥 샘플에서 그냥 이게 태우느냐 안 태우느냐 이게 기술인데요. 네네. 절대 안 타게. 아 근데 너 요리 굉장히 잘해요. 맞아요. 맛있어요. 진짜 맞아요. 맛있어. 인정. 어, 그 5분 안에 다 되는군요. 아, 다 됩니다. 또 저희도 가게도 이제 그 맥주 수입 맥주 그 있고요. 코나 맥주 사다 먹으면 돼요. 그 사다 먹으면 돼요. 그럼 서로 좋고 지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하와이 시리프 제공. 네. 그 편안하실 거예요 오시면. 친구처럼 편안하실 거예요. 맞아. 영프라다가 좋은 게 다른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부분이 좀 저희 매장이 다른 가게보다는 좀 장소가 홀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드시면서 뭐 새우 안주를 시키셨는데 네 분이 오셔가지고 뭐 한두 개씩 먹다 보면 또 안주가 금방 없어지거든요. 그럼 또 다른 것도 시키고 하다 보면 제가 추천을 드리죠. 뭐 저기 골목으로 오시던 길로 돌아가시면은 뭐 밤차가 있거나 아니면 브라더 오징어가 있는데 그쪽에서 안주 시켜가지고 갖고 오셔서 드셔도 돼요. 아 이게 좋은 거 같아. 그럼 손님들이 더 좋아하죠. 하와이안 네. 쉬림프랑 진짜 네. 아, 그 우리 밤차 분들은 이게 워낙 그 네. 사장님끼리도 친하고 네. 이 그 영프라자간의 끈끈한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손님들도 그냥 네. 형 동생 누나야. 맞아요, 맞아요. 같이 먹고 막 네. 안주 왔다 갔다 네. 하고 네. 그런 게 좋은 거 같아요. 강남역이나 홍대에는 없는 그런 진짜 동네 술집, 아, 진짜 동네 포차 같은 어, 그런 게 진짜 왔다는 것 같아요. 진짜. 이 친구는 가게에서 손님들 오시면 우리 가게에서 그 아까 말씀드린 코나 맥주를 사갖고 갈 때도 있고 아니면 저는 또 저희 지인이 우리 가게에서 술 먹다가 또 그런 거 있어요. 저도 지인이 오면은 또 요리해서 내가 하기 귀찮거든. 야 여기 있는 거 먹지 말고 차라리 포차 안주를 사다 먹어. 그래, 포차 음식 잘한다. 전화하면은 뭐 야, 닭똥집 하나만 갖다 줘. 그러면 오는데 제가 얘기를 한 게 있죠. 제대로 된 그릇에 주지 말고 일회용기 해달라고. 설거지도 드려. 다음 날 내가 설거지해야 되잖아. 아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두 분이 만약에 둘 중에 혼자만 있었다면 사실 네. 두 분이 약간 서로 신경 쓸 수도 있어요. 매출이나던가 아무 네. 비슷한 손님들을 상대로. 그쵸.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이 시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단골 이쪽 단골이 이쪽 갔다가 해서 전체의 단골이 되는 거지 여기 간다고 해서 여기 안 가거나 여기 간다고 해서 저쪽 안 가고 그런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손님들이 네. 의리는 지켜요. 또 그러니까 맞아 손님들 의리가 있어요. 네, 의리는 지켜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최고의 선물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왜냐면 그분들이 밤차를 엄청 기다렸어 오픈 전부터. 왜냐면 또 그 손님이 좀 나의 연령대도 좀 있으시고 그런 아기자기한 그런 포장마차 안주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제가 오픈하기 전부터 홍보를 많이 했어요. 저기 가면 막 오돌뼈라든가 이런 흔한 포장마차 안주 같은 거 맛있게 하니까 네네네. 가서 드시라고 한동안 거기만 가시더라고요. 근데 또 엊그저께나 또 가끔마다 생각나면 오시고 의리는 지켜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가 영프라자에 지금 오는 손님들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거 갔다가 뭐 누구네 가게에 간다고 해가지고 그걸 질투하고 이런 거보다는 저분 오늘은 저기 가셨네 또 지나면 또 눈만 씌면 또 인사도 해요 저는. 그렇게 큰 그림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또 그럼 지금 뭐 딱 해서 저기 갔어 뭐 미워하고 네. 서로 막 너 네. 매출 얼마 나왔어 이런 네. 거는 찌질하죠. 이런 건 네. 너무 지금 작은 그림이다. 네. 이건 절대 나중에 클 수 없다. 네. 지금 큰 그림을 보시는 두 분이 정말 맞는 것 같고 네. 제가 그냥 궁금한 건데 네. 제가 밤차에서 밥을 먹었을 때 다른 거 다 좋았지만 네. 이건 이광현 사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네. 어두운 게 좋았어요. 아 그럼요. 네. 아, 근데 하와이숍은 굉장히 밝거든. 지금 근데 조명 많이 낮춘 거야. 요. 근데 굉장히 밝아요.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술을 먹는 데는 네. 약간 이 분위기가 맞는 것 같아. 맞아. 네. 근데 조금 좀 어두웠으면 하는 느낌이 그러니까 물론 손님들 느낌이 다 다를 수 있지만 네. 내 의견은 그래요. 이유가 있을까요? 좀 밝아야. 하와이 이유라기보다는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네. 첫 번째 이유는 제가 게을러요. 조명도 바꾸고 아, 좀 인테리어도 저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좀 게으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늦춰진 부분도 있고. 네네. 저희가 다 통유리예요 가게가. 맞아요. 그러니까 밖에 조명이 안으로 들어와. 그래서 지금 조명 조도는 굉장히 낮은 걸로 바꿨어요. 근데도 네네. 많이 밝아요. 그래서 지금 차선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이현석 사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눈 게 저희 아예 그쪽 유리를 대나무 발 기억나니? 네. 대나무 발 같은 걸로 사다가 이렇게 막아버릴까. 저도 안 그래도 그걸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조만간에 바뀔 겁니다. 깜깜해가지고 올 때 조심해 넘어져요.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이현수 사장님한테 물어볼게. 네. 그 어두운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데 진짜 네. 너무 어두울 때 어둡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거든요. 아, 네 맞아요. 네, 어떻게 옆에 바로 옆에 사람 얼굴이 약간 그늘만 보인 적이 있어요. 그 어떻게 보면 일부러 유도하신 건가요? 저 일부러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아. 일부러 전 술을 이렇게 좀 먹다 보니까 네네. 먹으면 마시면 마실수록 어두운 분위기가 점점 더 분위기가 있고 저 가게가 밖에 써 있는 게 과음하는 네네. 보차거든요. 과음하는 보차인데 술을 먹으면 먹을수록 어두우니까 술을 더 먹게 되고 이렇게 빠져들더라고요. 그래서 술 진짜 많이 드세요 손님들도. 네네. 안 먹는다고 해놓고 자기 여기 와서 술을 왜 이렇게 많이 먹는지 모르겠다. 술이 취하지가 않는다.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오바이트 하시고 술을 진짜 많이 드세요 다들 오시면. 원래 안 먹었는데 이렇게 먹는다 이렇게 네네. 하시더라고요. 아, 두 분 진짜 얘기하면 할수록 두 분의 가게 정말 가고 싶고 두 분 사장님 너무 매력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이거 방송이라고. 네. 자 이렇게 매력이 듣고 있습니다. 자, 거짓말하지 마세요.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네. 조심하라 말하겠습니다. 네. 아, 다른 뜻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뜻 있는 거 정말 아니고요. 네. 아 정말 두 분 사장님 매력 있고 두 분 가게 정말 좋습니다. 다만 강남역과 홍대에 아닙니다. 구로시장 영프라자고요. 네. 정말 동네 사랑방, 동네 형, 누나 동생들이 같이 술을 마시고 같이 분위기를 즐기는 곳. 딱 그 테마가 정말 어울리는 곳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찾아가야 되죠? 오시는 길. 네. 오시는 길 부탁드릴게요. 뭐 대중교통 이용하시면은 남구로 네네. 6번 출구 나오셔가지고 네네네. 뒤를 돌아보시면 네네. 연세병원이 보여요. 네네. 그 연세병원 골목으로 올라오셔가지고 쭉 직진하시면은 영프라자 간판이 보일 겁니다. 쭉 직진이요? 직진하는 게 이제 언덕을 하나 넘는 거죠. 네네. 오르막길 나왔다가 다음에 내리막길. 네. 그럼 내리막길 끝부분에서 영프라자 네. 간판을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근데 그건 지하철이잖아요. 버스는 구로시장 정류장에서 내리면 됩니다. 바로 맞은편에 있어요. 네. 구로시장 정류장에서 내려서 내려서 네. 건너편에 보시면 우리은행 골목. 우리은행. 아 버스를 내려서 건너편을 보면 우리은행이 있군요. 네. 우리은행 네. 골목 들어오면은 네네. 영프라자 간판이 보입니다. 블로그나 소셜미디어도 운영하시나요? 지금 얼마 전에 저 페이스북 개설했고요. 네네.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꾸준히 하고 있고요. 아,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네. 어떻게 그 인스타그램에는 하와이 앤 쉬림프인데 인스타그램에서 하와이 앤 네, 한글로 하와이 앤 쉬림프를 치시는데 N이 어이가 아니라 I예요. I. 네. I-N. 이거를 또 어떤 분들은 하와이 안 쉬림프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앞에 계시는 하피디님도 처음에 맨날 하와이 안 쉬림프 해가지고 제가 몇 번을 잡아줬는데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와이 앤 쉬림프입니다. IN이고요. 그 페이스북에서도 그 검색어 그렇게 검색하시면 아마 저희 그 주소 나올 거예요. 그렇게 들어보시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인스타랑 이제 페이스북 하는데요. 네네. 검색할 때 밤차 치시면 나옵니다. 밤차. 아, 바로 나오세요. 밤차. 네. 인스타, 페이스북 검색창에 밤차. 네. 청취자분들한테 프로모션 없나요? 프로모션 이거 네네. 근데 뭐 그게 없잖아.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라디오를 들으시고 오셨다. 네. 그 뭐 소주 한 병 무료, 안주 하나 무료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네네네. 라디오를 들었다는 증거가 없잖아. 그러니까 들었으니까 들었다고 네. 말을 하는 거지.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네,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럼 그러니까 라디오 듣고 왔어요라고 하면은 안주 하나 드릴게요. 오, 네. 오 안주. 오. 네. 그러니까 안주가 원 플러스 원. 이거 괜찮다. 오. 안주 원 플러스 원. 네. 안주 원 플러스 원. 아 네. 같은 게 나오는 겁니까? 그럼?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를 시키면은 다른 하나. 다른 하나. 예. 네. 혹시 싼 거 시키고 비싼 거 달라고 해도 됩니까? 두 가지 다 손님이 선택하셔야지. 아 그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아 너무 센 거. 저 큰일 났다. 저는 그러면은 저는 소주 한 병에 안주는 원래 서비스 드리거든요. 아 네. 소주 한 병에 귤 하나 드릴게요. 소주 한 병에 귤 하나. 네. 네 좋습니다. 자 시장은 으쌰으쌰를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에게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2012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2012년이요? 아 죄송합니다. 올해가 몇 년이야? 16년이요. 네, 2016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 잘하시고 올해 그래 좀 이런저런 안 좋은 일들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는 내년에는 뭔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다 각자 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뭐 구로 근처에 있으시거나 아니면 구로시장 근처에 사시는 분들 기회 되시면 영플라자 한번 오셔가지고 그 하와이안 슈림프 맛있으니까 신기한 맥주하고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세요. 예. 구로시장 영플라자 오시면은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꼭 네.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곡은 어느 분이 신청하셨나요? 제가 신청했는데요. 가기 싫어가지고. 네. 오늘은 가지마. 오늘은 가지마. 자, 그러면 시장 으쌰 으쌰 8월 마치겠습니다. 이젠 아무렇지 않아 너와 눈을 맞춰도 이젠 아무렇지 않아 너와 함께 있는 사진을 봐도 오늘은 가지마 오늘만 가지마 오늘만 더 옆에 있어주면 나 잊을 수 있어 오늘은 가지마 제발 떠나지 마 오늘만 더 옆에 있어주면 나 노력해볼게 이젠 아무렇지 않아